자,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곡으로 떠나볼까요? 자, 다 같이 뿌뿌. 야, 잘하네요. 오케이, 렛츠 고. 렛츠 고. 바로 갑시다. 막 귀엽네. 렛츠 고. 두어진 저녁 하늘은 어김없이 또 우리 찾아와 장난을 치며 둘이 한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집앞 비야 여기서 굿바이 늘 아쉬운 시간 오늘은 널 보낼 수 없어 솔직해지기로 해서 이 순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 잠시 멈춰섰지만 날 이끄는 날 뒤쫓기는 바람의 손짓에 너에게 So I run to you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 okay. 이 길을 따라 다시 고백 hey. 날개를 달아내지 않게 hey. So I run to you 사랑해져 이 순간 주지 않는 발걸음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I'm proud of to you 날 스쳐가는 풍경은 어제와 다를 게 하나 없어 하지만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우리 두 사람 내일은 조금 다른 공기 속에 너와 걷고 싶어 그래서 달려가고 있어 솔직해지기로 했어 이 순간 숨부터 끝까지 차올라서 잠시 멈춰섰지만 날 이끄는 날 재촉하는 바람의 손짓에 너에게 Come on. So I run to you Ooh. 다시 go back hey. 내게를 달아내지 않게 hey. So I run to you 사랑해줘 이 순간에 떠올린 Go back to you 멈추지 않아 내 발걸음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I run run to you wow. 만나게 될 우리 I run run to you wow. I run to you 선거리 너의 뒷모습이 보여서 잠시 멈춰섰지만 지금까지 날 지적하는 바람의 손짓에 너에게 So I want to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 이 길을 따라 다시 go back hey. 날 길을 달아내지 않게 hey. So I want to 사랑해줘 이 순간이 다리 Go back to you 콘서트.